Yes, this is a love song. This is a love song, baby. Can you hear me? Girl, 알려준 그대에게 감사해. You make me love. 더 많은 사랑 주고 싶은 걸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걸요. 우리 처음 만남 이후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에게 확 끌렸었지. 그대 맘에 들 수 있게 당신의 나는 love. One, one, you the one. 반짝이는 넌 angel. 영원히 곁에 있어줘. 너 없이 난 so danger. 하, 누가 너로 가득 찬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. Oh, yo, 너도 말해줘. One, one, you. 싶어 내가 미쳐 뒤쳐 거리는 밤에 지쳐 참지 못해 내게 전화를 걸어 사랑하는 너의 번호 내가 좋아하는 단어 주고받고 받아주고 보내 길고 긴 이 밤이 짧어 Hello 영화보다 재밌는 우리 Hello 사랑의 인사만이 너와 나 매일 밤마다 하얀